새로 준공한 평양 중등학원에 또다시 경사가 났습니다. 경연훈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평양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많은 꿀과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경연훈 김정은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식료품들이 19일 원아들에게 전달됐습니다.